평양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김종숙 평양지혜사공장의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과 새로 건설된 노동자 합숙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김종숙 평양지혜사공장의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과 새로 건설된 노동자 합숙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안종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 동지, 박명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먼저 새로 꾸린 이불생산공정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지난해 6월 김종숙 평양지혜사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 좋은 이불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꾸릴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현지 말씀관 조례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해당 부문과 김종숙 평양지혜사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은 힘찬 투쟁을 벌려 지난해 12월까지 능력이 큰 현대적인 이불 생산 공정을 꾸려놓은 데 이어 본격적인 생산에 진입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불 생산 공정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불 생산 공정에 자수기, 받침 이불 누빔기, 연단기, 재봉기를 비롯한 이불 생산 설비들을 급진히 갖추어놓고 겨울 이불, 여름 이불, 봄 가을 이불, 결혼식 이불, 침대 깔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침구류들을 생산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이불의 색깔 무늬가 우리 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거상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불이 가벼우면서도 부드럽다고 하시면서 상업망들에 나가면 인민들의 눈길을 끌고 수요가 높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산에 이용되는 자재도 모두 우리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영변 견직공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경공업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비단촌과 명주선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불들을 만들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가고 하셨습니다. 제품 창고에 이불들이 그득히 쌓여 있다고 하시면서 며칠 전 새로 건설된 평양 가방 공장에 가서는 가방 폭포를 보았고 오늘 김종숙 평양지혜사공장에 와서는 이불 폭발을 보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경공업 정책의 운명은 중요하게 경공업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김종숙 평양지혜사공장에서는 인민들 속에서 인기가 있는 질 좋은 이불들을 꽝꽝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어 새로 건설된 노동자 합숙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김종숙 평양지혜사공장 구내에 노동당 시대의 건축서를 과시하며 희한하게 건설된 노동자 합숙은 우리 세상은 노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노동계급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뜨거운 은정 속에 솟아난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지난해 6월 김종숙 평양지혜사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공장의 노동계급을 위한 합숙을 최상의 수준에서 지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부지를 몸소 정해주시고 형성안도 지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 역량을 발견하셨으며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전투명령을 받아 안고 현지에 달려나온 군인 건설자들은 작공의 초석을 박은 때로부터 날의 날마다 단숨에의 기상을 떨침으로써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연 건축 면적이 8,910여평방미터에 달하고 대중식사실, 생일식사실, 체육 및 오락실, 침실 등으로 이루어진 7층짜리 노동자 합숙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기념비적 건축물로 훌륭히 일도 세우는 성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합숙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고 특색 있다고 종합적인 편의봉사 시설과 외랑으로 연결된 건물 외벽에 노동자 합숙이라는 글발을 큼직하게 붙였는데 공장 노동자들의 집이라는 것이 잘 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합숙의 여러 것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현관홀에 들어서시어 합숙의 특성에 맞게 홀의 공간을 잘 꾸렸으며 복도의 증거도 알맞춤하다고 벽 색깔도 아늑한 감을 느낄 수 있게 잘 선택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대중식사실, 생일식사실들이 정갈하며 장식품들과 주방에 갖춰놓은 설비들, 그릇가지들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합숙생들이 입사하는 날 연회장 같은 식사실에서 잔치상을 크게 차려주자는 은정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합숙생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즐거운 휴식을 할 수 있게 꾸린 체육 및 오락실도 흠잡을 데 없으며 그들의 생활상 편의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꾸려진 침실들에 재꺼지, 옷장은 물론 경대까지 갖춰 놓았는데 여성들이 연지건지로 단장하며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노동자 합숙을 여성들의 심리에 맞으면서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이 건설했다고 가구 설계도 잘 되고 시공의 질도 대단히 높다고 지열에 의한 난방 보장 체계를 구축해 놓았는데 합숙생들이 한겨울에도 따뜻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공장 종업원들이 새로 건설된 합숙을 세상에 둘도 없는 노동자들의 궁전 호텔이라고 한다는데 그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노동자들을 위한 이런 희한한 건축물은 노동계급의 세상인 우리나라에서만 일도 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김종숙 평양 제4공장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노동자 합숙까지 일도섬으로써 정업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일하며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일꾼들은 생산에 앞서 노동자들의 생활상 애로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고 우선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고 훌륭한 노동생활 조건 보장이자 높은 생산 실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김종숙 평양제사공장 노동자 합숙은 노동당 시대의 문명의 높이 건설의 대본용기가 펼쳐지는 오늘날 우리의 건축설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올라선인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당유준 명령을 빛나게 결사관출한 조선인민군 제966군부대 군인들의 비위권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김종숙 평양 제4공장은 경공업 부문의 중추공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공장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항상 명심하고 전림화 공장의 용해를 남문조 떨친 전세대의 노동계급처럼 우리 당이 태워준 말림화의 고삐를 억세게 틀어잡고 힘차게 내달림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올해의 복찬 투쟁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본보기가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김정숙 평양제예사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새벽도부터 저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속에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달같은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나갈 앞길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올해 인민경제 계획을 당 창건 기념일인 10월 10일까지 무조건 완수할 충종의 결의를 다졌습니다.